사랑의 친구였네. 수많은 세월을 말없이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. 수많은 세월을 말없이 사랑이었어요.